베이루 잡지 웰리아스 대 이마헤네스 9호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갈리아오 일보사 사장 겸 책임 주필에 글을 실었습니다. 글은 주체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힘차게 전진해온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여러 차례 인공지구 위성을 제작 발사하고 핵시험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데 대해서 격찬했습니다. 잡지는 만경대 고향집 개선문, 과학기술 전당 등의 사진들도 함께 편집했습니다.